여기저기에 살아 타협하고 팔 수 있을 때 전부 다 팔아 가져가 버리기 전에 여태 살아보니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건 멍청해 다 좋은 심신염정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 진실과 거짓 이미 없지 그러니 너도 어서 빨리 속여먹어 포식 야 이건 당연하고 그저 살아남는 법 주지 말고 받아내 그게 사랑하는 법 지금 자살하는 법 영웅이 되려 하는 거 난 하루 착한 놈들 먼저 내려가는 걸 너 손가락질 할 사람들 안 남아있어 이제 손가락질 받아야 눈길이라도 받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눈길이 앞에서 너는 맞서지 말고 도망쳐 Go, watch, don't, dip, don't, bam 처음 걸친 옷 냄새, nice and weed up Party all night 넌 가질 수 있어 많은 걸 말야 쏟아질 수 있어 너의 장구에 담아 어느 내게 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니야 그저 옷 딱 감고 네 자존심을 팔아 땅 연한 거야 호흡 가다듬어 받아들여 앞다투어 경쟁하는 사회 my way 따윈 없지 불난 집을 보면 달려가서 기름 부어 그래 불을 켜 그래 조금 더 Now you know you gotta do See this go watch don't dip and don't like what a life